달빛이 파도에 부서지면 파이프에 꿈을 실은 저 사랑 마도로수 기대서면 그날 밤이 그립고나 항구마다 정을 두고 떠나온 사나이 그래도 첫사랑 매진님을 잊을 길은데 갈매기가 거시고나 그라스로 맺힌 정에 상처만 남기고 떠나온 첫사랑 아가씨가 마루를 울고